자,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근본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옛적의 선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이제부터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이 오직 성경,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다섯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면서 말했던 다섯 가지 오직, 5 솔라 중에 이 오직 성경 시리즈를 우리가 잠시 그동안 멈췄었는데, 다른 뭐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걸 못했는데 이제부터 그것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동안은 우리가 왜 오직 성경을 이렇게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그 배경적인 내용들을 그동안 살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론적인 배경을 전제하고 그 오직 성경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피기에 앞서서 성경의 무류성과 무오성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제가 이 본론의 시작으로서 이제 그걸 시작한다고 하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들은 앞에 그 서론적인 배경의 그 시작으로서 그걸 먼저 그 끝난 다음 시작할 것을 내가 중간에 이게 나눠서는 바람에 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다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핀 오직 성경이 무너진 역사적 그 과정과 그다음에 오늘날의 현실을 이제 서론적으로 잘 배경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 회복하여 그 위에 서야 할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기반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말했을 때 그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라는 것을 이제부터 살피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실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가져야 할 당연한 내용이죠. 그리고 모든 신자들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기초적인 교리이고 신앙의 기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나간 기독교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 속에 빗나간 기독교인들의 무리들과 교회의 무리들과 이 사상들로 인해서 또 오염된 그 세상의 그 사상들, 영향과 그 사상들로 인해서 또 인간의 이 본성적인 태도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기독교 신앙과 삶이 또 심지어 혼란스러운 신학과 가르침이 이 교회 안에 이게 일어나서 계속 있어서 여전히 그런 것들이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현시제도 그것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새삼스럽지만 예수님과 사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취했던 태도요, 이 종교육자들이 그것을 상실했던 것을 다시 회복하여서 외쳤던 그 오직 성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이 시대적으로 또 필요하고 또 그것은 시대적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모든 신자들에게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교리적으로 신앙의 기초로서 확고히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면에서 성경에 대한 이해이고 성경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소유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이제 살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과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이 개혁주의 전통의 선신자들은 성경을 하나님과 그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주는 유일한 책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을 이 세상에서 여러 종교들이 있고 이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고 그것들 중에는 경전을 가진 이런 종교들도 있지만 하나님과 그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물론 다른 데들도 자기들이 무슨 신의 계시, 신의 뜻을 알려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말하는 것이 뭐 이게 부분적으로 사이비 종교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역사적으로 이게 계속 증거해주면서 역사 속에서 자신을 밝히시고 그 뜻이 그대로 성취되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명확한 것을 밝혀준 이런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계시해준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구약 시대부터 쭉 증거해왔고 또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알고 주장해 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부터 그렇게 믿는 오직 성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오직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계시한 유일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주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직 성경 예수님과 사도들이 취한 태도이고 성경 자체가 증거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오직 성경이다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성경이 그런 유일한 책이라는 것에 대한 전제, 기초 속에서 그걸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말할 때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 그것은 일단 우리들이 성경에 대해서 가져야 할 바른 이해와 태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에 대한 뭐 성경관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어쨌든 성경에 대해서 가져야 우리가 바른 이해와 태도 이게 이제 예수님도 가지셨고 사도들도 성경에 대해서 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대한 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종교 그것을 상실했던 것을 종교자들이 회복한 것이에요. 오직 성경을 말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뭐냐라는 것을 이제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게 되는데 여러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특성을 살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일 먼저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 우리가 오직 성경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걸 다 말 못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까지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다른 세계로부터 온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그 성경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성경에 대한 바른 태도요. 예수님도 사도도 종교인들도 가졌던 태도예요. 그게 오직 성경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성경의 이해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계시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직 성경이고 책 중의 책, 또 유일한 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책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레이몬드라는 사람이 이제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다른 세계로부터 온 말씀. 성경이라는 것은 다른 세계로부터 온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히브리서 이 본문이 사실 이제 그런 것을 밝혀주고 있는 하나의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응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그 3절의 내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모든 전말을 딱 이렇게 축약해서 말을 해줬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오신 계시의 전 과정을 그렇게 간단하게 기술해 준 것입니다. 특히 모든 구원의 역사 또는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덧붙이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이 말하고 있는 것은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 설명해야 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것을 설명하려면, 강의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성경과 관련해서만 이 내용을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내용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주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 세대를 거쳐서 여러 세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마침내는 친히 자신을 성육신하신 아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성경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여호와의 말씀 또는 여호와의 율법 이렇게 여호와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묘사된 내용을 제가 장황하게 말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것을 또 어쩌면 하면 좋을 듯한데 시간이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내용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말하면서 넘어가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같은 데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는 뭐 다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방편들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뭐 직접 시년, 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거, 뭐 이게 뭐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다각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얘기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묘사한 이런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상으로 말씀하시고 관계를 맺으시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요 계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며 계시하신 것에 기초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오셔서 마침내는 직접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에 기초한 종교가 또 기독교이고 바로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직접 보고 들은 사도들이 증거한 것에 기초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 기독교는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신 것에 기초한 종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서도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로 그런 계시를 담고 있는 성경의 종교이지 사람에게서 나온 어떤 교훈이나 사상, 모범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특별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계시에는 그런 직접적인 계시, 그 자신을 직접 드러내신 계시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 계시, 곧 모든 사람에게 드러난 계시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와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계시하시고 자신의 어떤 원하심들을 이렇게 최소로서 이렇게 드러내시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속성 중에 어떤 것들을 계시하시고 구원의 역사 속에서 행하신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직접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죠. 그런 특별 계시를 이제 성경은 언어로 인간의 말로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묘사하기를 시사하는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나오는데 뭐 주로 주의 입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선포하시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보이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무려 막 3,800번이나 구약에서만 나온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읽은 그 본문 말씀대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곧 구약 백성들에게 자신의 존재와 속성들과 구원의 역사 속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올 수 있는 길도 다 얘기하시는 그런 뜻에 해당하는 것이 있죠. 그것들을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게 시간이 모자라 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좁혀 가지고 클로즈업해서 이 계시와 이 복음과의 관계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계시에 대한 전반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다 못해서 제가 어떤 것의 일부만 좀 여기서 이 계시와 관련해서 좀 덧붙일 내용이 좀 언급을 더듬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우리가 계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계시와 성경은 이게 성경은 계시를 이렇게 기록한 것이지만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계시와 이 성경 사이에는 어떤 구분되는 점이 있죠. 제가 메모를 충분히 다 못해가지고 성경과 계시는 세 가지 면에서 이제 구별된다고 보죠. 1차적으로는 시기에 있어서 이 두 개는 구별되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계시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담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노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시기상에 이게 구별이 되죠. 그래서 계시는 아담 때부터 시작되어서 사도 시대까지 계속되었지만 성경은 기록으로 됐기 때문에 모세 때부터 기록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문자로서,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시대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이런 면에서 이 두 개의 또 차이가 있고, 또 구원의 이 저기 방편의 관점에서도 차이가 있죠. 계시 없이는 계시 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없지만 성경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계시 없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뭐 이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성경이 없어. 이게 성경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봐, 요것이 아주 우리에게 이제 한 가지 참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이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주권성이라는 것이 성경은 없지만 어떤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이에게 주권적으로 나타나서 구원하시는 일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전혀 성경이 번역되지 않고 그 지역에 성경이 간 적이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를 계시하심으로써 그를 주권적으로 구원한 일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와 성경 사이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분량에서 차이가 있죠. 우리가 그 계시는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모세가 기록되기 전에도 그런 많은 계시들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예수님의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20장에서 말했잖아요.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그러면서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다 기록된다면 어떻게 된다?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당시에 이 교회가 보낸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교회를 위해서 기록된 것 중에서 사라진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5장이나 골로새 4장에서도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66권만 남겨둔 것은 하나님이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셔서 하나님께서 이것만을 보존케 하셨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시는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더 많은 내용이 성경은 그 계시를 다 담지 못한 것이죠. 이런 면에서 분량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시는 이제 좀 덧붙여야 될 것은 이 그 성경보다 더 방대한 이 그 앞서 있고 방대한 이 계시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이게 자유롭게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시의 발언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얽매여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자신이 그 계시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계시의 출발점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시는 자신이 바로 계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계시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이제 왜냐하면 이 모든 계시가 이 성경이 기록되기 전부터 뭐 모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도 하실 때도 그것은 다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라는 이 말을 쓸 때는 원래 문자적으로는 이 히브리 말에는 히브리 말로서 이 계시에 해당하는 용어는 벌거벗다, 벌거벗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은 하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체를 다 노출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게 하체는 이게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이 남자의 모든 여자는 모든 이 하체를 다 드러낸 것을 예, 주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체를 드러냈다 그러면 여기를 전체를 다 노출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계시가 바로 벌거벗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드러내주신 것은 그러니까 용어상으로 그런 용어를 써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시의 내용이 하나님 자신에 대한 하나님 자신이라고 해서 하나님 자신의 자의식 바로 그 자체다. 하나님 자신의 전부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계시라고 할 때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존재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자신의 자의식이 역시 무한하거든요. 그것을 다 계시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계시해도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죠. 그래서 그런 무한한 것을 피조물에게 다 알려줄 수 없기 때문에 피조물에게 알려지는 이 계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신에 대한 지식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은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자의식에 자신을 계시하신 것의 아주 일부이고 근데 그 중에서 기록해놓은 이것은 어떻겠어요? 근데 이것만으로 일단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아는데 충분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구원과 거기에 신앙과 삶의 필요로 하는 어떤 것들을 충분하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이것으로도 일단 족한.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그 하나님의 자신을 직접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알고 그분의 속성들을 무한하신 것을 영원을 이라는 그 시간을 다 소진해서 알아도 모르게 될 만큼 그분 자신은 정말 무한한. 그래서 무한하심이 존재와 무슨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세례 문답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스타트를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이 계시를 통해서 저는 목사이지만 이것조차도 지금 다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스타트를 한 겁니다. 앞으로 그 하나님의 뻔하신 것을 원하심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알기 위한 스타트를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불완전하게 알고 있는데 영원토록 더 온전하게 알 날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래의 소망은 굉장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좀 맛보고 알도록 하려는 어느 정도 알게 해주는 그 정도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했을 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분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계시의 목적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한 모든 내용이 결국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 자신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무슨 점치듯이 내 개인의 도움이나 윤리적인 도움이나 얻고 개인적인 물질적인 혜택이나 세상에서 처세수는 얻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이 목적 자체가 계시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 자신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께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의 최고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앞에서 말했죠. 자유롭게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가 자기로부터 노출하지 않으면 계시자는 우리는 그런 분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출발도 그에게서 계시가 나와서 내용도 하나님 자신을 내용으로 삼고 있고 계시의 목적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자신을 내용으로 삼고 더 풍성하게 알고 누리며 이 모든 것을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계시를 담고 이 성경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경을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계시 자체가 바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게 이런 계시에 대한 이해를 좀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말하는 이제 이 계시의 내용 속에서 그러면 궁극적으로 지금 무엇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려고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계시의 내용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구체를 더 완벽하게 드러나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곧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모든 계시의 방향과 초점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되는 내용이 계시의 초점이 계시의 내용이죠. 계시의 중심 내용이고 내용이고 중심이며 그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묘사해 주죠.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언급하잖아요.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모든 세계가 그런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이런 것을 잠언서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예언해 왔어요. 그리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계시하시는 분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계시의 마지막 날에 결국 계속 약속되고 예언되다가 마지막 날에 더 확실하게 밝혀준 드러난 계시, 궁극적으로 드러난 계시의 내용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줄여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는 것, 소위 특별 계시의 초점과 중심이 어디라는 거예요? 무엇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구원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며 드러내신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 계시를 어떻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이제 특별 계시를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죠. 바로 이 성육신하신 이분을 직접 목격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목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이 뭐 당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이후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이 그 바로 그분 이 특별 계시의 중심이 초점인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계시를 그렇게 계시하신 자신을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죠. 성경이 바로 그렇게 특별 계시를 이렇게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게 매개물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왜 오직 성경을 말하며 그 위에 서야 하느냐면 그 무엇보다도 옛적부터 계시해 온 모든 내용의 중심이요 초점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하여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곧 하나님께서 인간을 상대하여 궁극적으로 계시하시고자 하는 내용의 전말을 기록하여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말해주는 최고의 증거는 뭐 누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썼다 뭐 이렇게 기록했다 뭐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준 그 말했다는 이런 내용들조차도 실체를 드러나게 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증거는 바로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었고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담고 있는 이 성경, 성경이 하나님의 계신 걸 말해주는 최고의 증거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직접 그분에 의해서 약속된 것이 성취된 그래서 드러난 하나님 계시된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말해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말할 때 기독교가 이 성경에서 이제 계시를 말할 때 결국 어디로 이제 나중에 첫 뭐 일반 계시다, 특별 계시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과 그의 뜻을 계시하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증거해주는 최고의 증거로서 어디에 초점으로 쫙 나오냐면 하나님 자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예언된 약속된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신 실체를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행하신 것에 대한 그 기록을 가졌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최고의 증거입니다. 성경이 바로 그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구약은 약속된 것이고 예언된 것으로서 신약은 오신 것에 대한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본 바를 기록한 것이고 사도들이 그분을 더 추가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한 기록한 것 성령이 감동하여서 그래서 이 전체 이 계시의 중심이 초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더 축약하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계시와 복음 얘기를 하는 것이 하려고 하는 것이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게 오직 성경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내용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기서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을 말할 때 우리는 핵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고 또 말해야만 하는데 그게 이제 또 줄여서 말하면 복음이죠. 성경에 복음이 기록됐다는 사실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심을 말해주는 최고의 증거인데 이 부분에서 이 같은 성경을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뉘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사실 이단들도 씁니다. 여호와 증인도 오직 성경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오직 성경으로 이걸 답을 말한다. 우리가 뭘 논쟁하면 봐라. 오직 성경에 어디 삼일체라는 단어가 있느냐. 이렇게 오직 성경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삼일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성경과 이 복음에 대해서 상세히 예수 그리스도 연관해서 상세히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유념할 것은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이 오직 성경을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니 말씀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거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계시의 중심이고 절정인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오직 성경을 말할 때 생각할 내용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다고 할 때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할 때 이 계시의 중심이요 이 절정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바로 이 내용이라 이게 너무너무 엄청난 내용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으로서의 이 엄청난 내용으로 이해하기보다 그냥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는 이게 너무 단편적인 한 가지 정도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막 최고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지혜롭고 너무 놀랍게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이 엄청난 일을 행하신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그가 바로 영원한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그 내용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을 차원에서 그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심으로써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셔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을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성육신한 말씀인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습니다. 성경과 성육신한 그리스도 사이는 분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육신한 말씀인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비록 성경을 통해 아는 것보다 그리스도는 더욱 풍부하시지만 우리들이 아는 그리스도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는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예요.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이탈하는 성경 외에서 그리스도적인 이해를 덧붙이는 것들이 다 빗나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반응을 보인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바로 그에 대한 성경의 증거에 반응한다는 말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이 영원한 말씀은 성육신한 말씀인 그리스도는 분리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중심이요 성경 전체의 계시의 주제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하고 그리할 때만이 성경은 바르게 해석될 수 있고 제대로 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지적할 내용은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살폈던 이 자유주의자들과 특별히 신정통주의자들도 성경을 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그들이 대단히 강조합니다. 요즘 가장 영국에 인기 있는 복음주의자라고 하면서 인기 있는 작가, 우리나라에 그 사람 쓴 책 대부분 번역하려고 하는 알리스타 맥그라스 같은 사람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굉장히 강조해요. 성경을 말하면서.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말하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이란 말도 쓰잖아요. 성경의 중심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계시의 모든 내용이 초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반드시 그리해야 해요. 그러나 이 신자유주의나 신정통주의자들이 아리스탄 맥그라스 이런 사람들이 강조하는 그리스도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결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강조한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을 갖고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의 설명과 이런 걸 수용합니다. 저도 어떤 때는 너무 엑셀런트 물론 그들이 다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관점에서 일부만 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참 장점들이 있고 다 수용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성경에 대한 다른 견해 속에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호감 있게 빨려들어가는 것을 보아요. 그런데 이것은 차이가 있어요. 이들은 사실상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된 성경을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성경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담고 기록한 이 내용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언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가졌던 말씀에 대한 태도, 또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면서 가졌던 믿음과 다른 태도, 다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요, 이들이. 그리스도가 그분에 대한 증거라는 이 말씀을 구별합니다. 그러나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성경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들은 신정통주자들, 이런 사람들 그걸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언어를 통해서 곧 기록된 이 언어로 기록했잖아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근해 갑니다. 이것을 매개로 해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신정통주의자들은 물론 언어 철학자들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의 계시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회의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바르트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또 하나님은 무한하고 절대적이지만 인간은 유한하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은 부적당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다 묘사할 수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생각이나 묘사, 특히 언어적인 묘사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정확하게 기술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여기면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기술일 수 없다. 여기에는 그래서 오류가 있고 타락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기 때문에 오류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정황무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것과의 만남 속에서 그렇게 될 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성경을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도록 하는 하나의 이 도구 또는 증인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하나의 사건을 자꾸 강조해요. 엔카운터라고도 하는데 위기라고도 합니다만은 이들이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어떤 사건이 있다는데 거기서 그때 이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그럴듯하죠. 제가 지난번에 신정통주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그래야만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하니까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계시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고 계시라는 것을 알고 네,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이런 그 비슷한 이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동질로 여기지만은 사실은 사도들이 기록하여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의 언어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거부함으로써 그 언어로 기록한 그것을 전체로 거부함으로써 실상은 성경에서 말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결국 주관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빙성 있게 여깁니다. 그것은 분명히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특히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졌던 것과 다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종교육자들과도 달라요 사실. 종교육자들과 종교개혁교회 그 자들을 따랐던 개혁주의자들의 가졌던 오직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성경 곧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들 이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똑같이 성경을 얘기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단히 강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감을 사지만은 실상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가졌던 이 태도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또 믿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언자들과 사도들의 말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확신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독교 신앙은 다른 것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앞에서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증거한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확신 위에서 갖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그런 일은 대단히 재앙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을 이런 사도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랬고 기독교 신앙이 바로 그 기초에 확고히 섰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이것을 마치 쉽게 만지작거리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면서 축소하고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재앙스러운 거예요. 이런 말씀대로.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해석과 예언과 가르침을 베푼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말로 기록된 이 성경이 제공하는 하나님과 그의 속성, 그의 계획, 그의 구원과 모든 가르침에서 특별히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고 그와 교제하며 구원과 신앙과 삶에 대한 대답이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정확히 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줄 알고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안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말한 이런 내용이 너무 당연한 것이고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실제 세상은 이것을 이제 거부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세대에서도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하지만 이러한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 그럴 때 그 계시는 어떤 것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함으로써 오직 성경에서 이탈하는, 오직 성경을 외쳤던 믿음의 선배들의 그 라인에서 이탈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비록 인간의 우리들의 언어로 기록되긴 했지만 이 성경은 사실상 이런 언어로서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계시하신 것을 표현해서 우리로 알고 알게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취하셨고 우리를 감안하셔서 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대하시고 드러내신 것을 기록한 것이고 우리 수준에 맞게 기록한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자기 아이에게 혀짧은 말로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언어의 표현을 빌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고 신앙과 삶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말과 속된 내용을 성경에서 보기도 해요. 인간된 언어로 썼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좀 이상하다 말이지. 이게 성경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Holy Bible, Holy Scripture, 거룩한 다른 일방 종교에서 경전보다도 거기서는 대단히 좋은 얘기만 있는데 여기는 뭐 좀 너무 속된 내용들도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슨 간음 사건이라든가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목적 자체가 그것 자체에서 사건 자체를 기록한 게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거든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제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봐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우리 뭐 한두 살 애들 뭐 우리 꼬맹이들 귀엽잖아요. 혀짧아서 뭐 아빠 이렇게 되면 내가 따뜻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할 때 그랬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랬어. 못 알아듣니까. 걔 혀짧은 목소리로 걔들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이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역량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그의 뜻을 구원의 신앙과 삶의 필요로 하는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한 일종의 하나님의 혀짧은 말로 표현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비록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지만 인격적이시고 동시에 전능하셔서 인간을 향해 자신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은 채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어서 그런 자신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감동 아래서 이런 혓짧은 말에 하나님 편에서 보면 혓짧은 말에 해당하는 우리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다. 계시의 내용이다. 특별 계시다. 그러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문자상의 진리를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성경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과 그의 뜻을 또 구원과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성경에서 말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최상의 우리를 위한 표현이고 언어로서의 언어상의 진리로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을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거나 믿는 것은 재앙인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여기에다가 더 덧붙이거나 뺨으로써 하나님에 관한 또 하나님께 접근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또 구원에 관한 우리 어떤 삶에 관한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것 이상의 것의 과도한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뜻을 겹치고 뭐 생각하고 이런 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성경에 서지 않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오직 성경이 무엇인가라는 걸 얘기할 때 제가 종교육자들이 말했던 것들을 이 그 라인에서 후대 역사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했던 것들을 제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때들 그들은 뼈대를 얘기해서 그 시대에 반영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오직 성경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기본적인 중심 속에 있었던 것,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된 그것들을 제가 더 폭넓게 우리 시대와도 맞춰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상세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관을 결국 맞물려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근데 사실 이것이 무너지면서 우리들의 신앙도 체험도 삶도 무너져요. 응? 그래서 오늘 기독교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그분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오직 성경이 지금 말한 이런 이제 한 가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런 성경을 말하면서 오직 성경을 말할 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벌써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담고 있는 성경 안에서 신앙과 삶을 기꺼이 갖고자 해야 되고 다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로 계시된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계시된 우리말로 계시된 이 성경이죠. 성경 안에서 부지런히 알려고 해야 되고 이 계시된 내용 속에서 알게 된 그 하나님과 더 교제하려고 해야 되고 이것이 아닌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직 성경 위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지금 먼저 본론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이걸 본론으로 다 얘기하는 다음에는 적용 부분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오직 성경 위에서 서서 삶을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적용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다 건드릴 겁니다. 그것은 성경과 우리 자신의 삶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것은 뭐 주일 안 예배 가져가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도 생각이 되긴 하는데 누구나 이제 다 알아들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이 기초가 되는 내용 즉 이전까지는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시 강조해야 할 필요를 얘기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내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파악하시고 분명히 우리말로 계시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알고 그와 교제하는 것을 구하면서 그 계시된 성경 안에서 신앙과 삶을 갖고자 하는 조금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있어야 되지만 앞으로도 있기를 바라요. 끝까지.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이 성경에 관한 한 오직 성경이라고 외친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것을 변화를 주어서 다르게 신선한 것처럼 생각하고 해석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따를 때 거기에 재앙이 뒤따를 것입니다. 더하거나 뺄 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 오직 성경 위에 서야 합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더 완벽하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록하여 우리 수준의 언어와 이 모든 표현으로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복되게도 이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나갈 바가 어떻고 삶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필요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 계시된 말씀 위에 인간의 말로 기꺼이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 위에서 견고한 터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주여, 이것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추구나 어떤 하나님 경험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 유행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 계시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알고 더 주님을 누리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